예, 사도행전 19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왕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여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그 제우스의 그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라고 하는 신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신이 부와 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그런 크기의 그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그 성전에 있었던 몸을 파는 그 여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 또 다른 철학, 또 마술, 주술 이런 것 등이 다 들어와서 아주 어지럽게 섞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어제의 그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그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달 동안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서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바울을 거부하고 또 바울을 무리 앞에서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때 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듣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1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도 텐트를 만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전했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바울이 사역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환자들을 찾아가지 못하였을 때에도 바울이 일했을 때 썼던 뭐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몸에만 대기만 하더라도 그 병이 떠나가고 또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고 또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역사,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일어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거의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3년 동안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그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이 시에스타라고 하는 관습이 있어서요. 여러분 너무 낮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청하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쉬거나 잠을 잘 때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날마다 가르쳤대요. 안식일을 빼고 아마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남은 시간에 바울은 또 그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 여러분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매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또 2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겠죠. 여러분, 이런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나타나서 또 병에 걸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낫게 되는 역사,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 영적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손길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자들이 그저 바울이 믿고 전파했던 예수를 의지하여서 악귀를 내쫓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상하게 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전파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았던 그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오늘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제 더 나아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 파피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새끼손가락만한 대나무통 같은 것에 그 파피루스,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건데 그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나 이런 마술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날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은이 5만이라고 합니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5만 명의 하루 품삯이 그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사람 바울이 말씀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에베소와 같은 거대한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우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말씀의 역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저의 삶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일으키며 그 말씀이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에베소와 같이 거대한 우상이 또 거대한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낙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그 사당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우상들이 그 에베소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쉽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들을 가르쳤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또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미러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 21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있은 후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그 일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들이 있어요. 말씀이 흥황케 되어서 교회에 신도들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 바울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재정들을 또 후원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넣고 또 궁극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흥하고 있어요. 사역이 안정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질 때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이제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더 머무른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바울 혼자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조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 채 혹은 현실에 매여서 그냥 현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좀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이 현실을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이곳에서 이 하루의 삶을 살기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하루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또 복음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